조선중앙통신사는 자조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내정 간섭행위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미국과 일본이 해외에 파견돼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해 보려고 온갖 비열한 노름을 벌려놓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미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우리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수익은 북조선 정부로 흘러들어가며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향후 대조선 제재에 반영할 것이라고 떠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 1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 리사회 결의안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넣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며 지난 3월 안보리사회에서 대조선 제재결의가 다시 채택된 이후에도 우리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기를 쓰고 달라붙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오늘 나라들 사이의 경제관계에서 자금과 기술뿐 아니라 노동력의 허상 교류는 보편적인 현실로 되고 있으며 누구도 이를 문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인권 유린으로 매도하며 해당 나라들이 조선 노동자들을 받지 말라고 떠들며 국제 무대에 들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저들의 부당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난폭한 내정 간섭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